너가 꾸밀 수 없는 때가 온 걸까. 앞에 네 감정을 stop 숨기지 못해. 우린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듯한 열을 맞춘 표정 같아. 좀 지친 얼굴로 그 다음을 너는 예상할 수 있겠니. Oh, be gone. You can't hurt me now. 이곳은 heartbreak hotel. 날 위해 남겨둔 이 공간에 홀로 너 forget you. 눈물 나도 forget you. 오늘 난 작게 나오려고 떠날게. Heartbreak hotel. No, I ain't gonna go. No, I ain't gonna go. 오늘 난 작게 나오려고 떠날게. Heartbreak hotel. 꿈결 같던 밤 금세 떠올라 끊임없이 날 흔들어. 힘들어 나 텅 빈 이 공간 정리된 네 진로 우리 사이 보여주는 것 같아. 우리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듯한 사이가 될지 표정 없이 좀 낯선 얼굴로 늦어지는 책임 더 이상 서로에게 떠넘기지도 않은 책임. 우리가 모든 것은 무심해진 지는 제법 대지짐처럼 느껴지는 미련 따위는 never packed. 이별하기 좋은 밤 feel like a penthouse suite. 따로 자는 게 편하던 맘도 이젠 하나의 스트윈. 너와 난 각자의 아침을 맞이한 후에 마지막 식사도 룸서비스로 대충해. 비운 채로 떠날게 새로 산 캐리어에 둘의 추억까지 담는 건 무거운 듯해. 미워해 나를 충분히 벌받을게. 넓어서 난 다음에 맘정 네가 덜 됐다면 더 있다 나와도 돼. 피곤했던 우리 연애는 안 풀리는 젤렉. 이 긴 여행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갈래. 내 불면이 해결되게 편하게 내 베겔 벨레. Go back to reality 너랑 꿈에서 제발 깨래. 날 원망해보지만 이젠 소용없는 right here. 널 원망해보지만 아무 쓸모없는 right here. 너에게 쏟았던 내 사랑이 너였기에 눈부셨던 걸 항상 전하고 싶었어. 이미 늦었지만 right here.